또 양달래 수 난 남이 되게 핍박기로 해 going my way 나다운 선택 I heard 커지는 목소리 기쁨의 숨소리 순간 느껴서 난 꿈을 이룰 거란 girl